너무 오랜만이라 앞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MC 실버벨 결혼 발표. 그래서 결국도 연애 얘기 하는 중. 옛날에는 그런 용어를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썸을 엄청 타잖아. 그렇죠. 썸 탄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썸이라는 말이 이 정도로 유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면 저희 3회가 연애 방송이었, 연애 특집이었잖아요. 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썸이라는 그냥 뭐 이렇게 애매한 기간 뭐 이 정도로 표현이었지. 이렇게 썸이라고 이렇게 명시화된 표현이 딱히 없었어 그때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부상한 단어인데 뭐 전반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연애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소개팅도 이제 많이 하시는 오도광님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어때야 될까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여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아주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하면 여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특히 뭐 그쵸. 신앙이 있는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 선교 단체라든지 특별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교회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교회 안에서.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 누구의 공주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귀한 분들인데 알베르토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자기한테 들이댄다거나. 특히 말 그 들이대는 걸 또 아니고 자기를 간볼 때 말도 안 되는 놈들이 그때 그 자존심의 분노와 그 막 그런 것들은 또 어마어마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형제 입장에선 확실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본다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들잖아요 저 여자가. 그쵸. 근데 뭐 사귈지 안 사귈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뭐 모르. 그런데 그 여자한테 가서 나는 당신한테 관심이 좀 있는데 우리 좀 만나볼래요? 뭐 사귀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좀 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명쾌하게 해주는 게 교회 안에서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결정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잘 되면 좋지만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공동체니까 진짜 그야말로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떠나들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렇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서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오동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오동님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는 뭐 이렇게 커플 연애를 하신다든가 이런 커플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이게 교회가 되게 저도 잘 아직 파악 중인데 전교인이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 교인이 친인척 뭐 전 교인 거의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니 뭐 4대째 다니는 분도 있는데 엄청 4대? 네 4대 아, 4대는 진짜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도 모르는 관계들이 특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한 남녀가 밖에서 혹시나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차라도 마시다가 들키면은 다들 결혼하는 줄 안대요. 이게 너무 너무 리스키해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근데 있어요. 교회가 그 오동광님네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괜히 교회 근처에서는 둘이 있으면 오해받기 쉽상이야 이게 되게. 네, 그래서 그 결혼한 커플 있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그 형이 한 4, 5년 전에 결혼했나? 5, 6년 전에. 근데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아는 비밀 연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또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워낙 또 가라앉다 보니까 공개 연애를 할 때 사실 그 두 커플이 잘 되도록 분위기가 뭐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축복해 준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좀 막 말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지. 둘이 뭐 그 공동체 예배들이 같이만 있어도 막 이러고 하니까 그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권사님급 이상에서 오가고 있는 그 하이랭킹에서 오가는 찌라시들이 있어요. 하이랭킹? 하이랭킹에서 오가는 찌라시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막 있다고 얘기를 듣고 아 무슨 그런 오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찾자니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있고 근데 또 밖에서 찾자니 그러기엔 또 힘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 교회인데 이거 여기 말고 또 다른 신앙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다른 공동체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결혼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뭐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가장 불만인 건 목사님들이 자꾸 청년부 설교 때 와가지고 뭐 연애 많이 하고 빨리빨리 결혼하라는 얘기 어? 막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대한 감각도 너무 없으신 그치. 것 같고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아니 그래도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되게 불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남녀 관계에서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좀 수동적일 수 여자가 약자인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일단 뭐 고백을 먼저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남녀 성비가 일단 안 맞아. 그런데 막 연애해라 연애해라 결혼해라. 아니 누구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 막 30대 중반 40대 되신 뭐 이렇게 노총각 노처녀분들도 많은데 막 맨날 설교 시간에마다 뭐 자기는 지금 딸이 네 번째가 나왔니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 아 누구는 딸 안 낳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갑자기? 쭉 돌아가지고. 아니 이게 되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애를 요새 많이 안 하는 건 사실 연애 많이 안 하고 결혼 많이 안 하고 이건 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문제도 있는데 약간 진짜 그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현실하고의 괴리를 못 메우신 상태로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시면은 듣는 사람들이 느껴요. 딱 아 저분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진짜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좀 뭐랄까 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약간 어두운 각도 한 생각이 드는 게 좀 아까도 그런 막 되게 뭐 누군 안 하고 싶나 사실 되게 그치.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교회를 보면은 규적부를 보면은 남녀 성비가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교회 실제로 그렇죠. 보면 그렇지. 이제 가보면은 사실 여자 집사님들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사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저씨들은 약간 좀 소외된 느낌? 소외됐다기보다는 그런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좀 뭐랄까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로 잘 아시고 막 물정을 좀 아시는 분들인데 앞에서 강단에 서신 분들이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막 하고 막 되게 막 지레짐작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꼴같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는 척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것들이 뭘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을 그리고 만약에 아니 결혼 어떻게 하냐고 현실 이 모양이 되고 너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또 늦어지니까 사실 해답은 또 그거밖에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저도 뭐 목회자 분들 뭐 다 그러시진 않죠. 그쵸. 현실감과 있는 분들도 없진 그쵸. 않아요. 없진 않은데 뭐 이제 제 또래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특히 이제 뭐 신학교, 교회, 신학대학원 이런 환경에서만 계속 자라온 뭐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얘기해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뭐랄까. 발달 과업이 좀 느린 느낌. 발달 과업이. 아, 이 나이 때 온실, 해야 될. 온실 안에서만 사고를 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다니는 평신도들이 되게 많은 고충과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관계 진짜 힘들고 뭐 사실 이게 참 미묘한 데서 힘든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불안하고. 그렇죠. 뭐 나와서 자영업을 해야 될지도 그걸 뭐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수많은 불안감들 막 그런 진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감을 잘 못하고 잘 모른다 그냥 이렇게 약간 공허한 위로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 저는 본인들은 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냐면은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이분도 이분 진짜 신실하게 신학교를 다니고 네. 신대원도 나오고 전도사님이신데 자기가 배운 대로 진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뭔가 좀 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신단 말이에요. 그 개척교회 계신 그쵸.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하세요. 택배기사 되게 많이 하시고 맞아, 택배기사 많이 택시기사도 하세요. 많이 하시고 알게 모르게 투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도 투잡을 뛰신 거예요.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분 택배기사를 하셨는데 아, 진짜 힘들잖아요. 그 무거운 거 택배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그 배달하고 뭐 김장김치 막 이런 거 막 들고 막 아파트 올라가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막 무릎이 막 나갈 정도로 막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진짜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아, 이 평신도들의 고뇌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좀 달라진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자기 설교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다고.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많이 좀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생활할 때도 그런 느낌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사님들 있잖아요. 간사님들. 앞에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 학생들 앞에서 막 공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모임을 하는데 모임도 해야 되고 리더 모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전체 모임도 있고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 시간이 많이 없지. 그럼 시간이 없는데 공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가관인 게 막 아 뭐 시험이 있으면은 뭐 두 달부터 먼저 공부하면 된다. 레포트는 뭐 2주 전에 먼저 쓰면 써놓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 잘 받았다. 사실 우리 학출신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아 뭐라고 하고 싶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약간 없지. 그분이 이제 성장하셨던 대학을 다니셨던 시기에는 좀 그래도 되는 시기였을 수도 있겠죠. 90학번이 90학번. 아 그렇게 멀지도 않네. 멀지도 않아 그렇게. 근데 하여간에 아유 좀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 앞에서. 아니 그 저도 그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 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하는 전도사님 있어서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 받아가서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 내가 아는 사람 얘기를 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는데 진짜 몇십 개의 뭐 종류가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찾아서 이렇게 하면 너 좋을 것 같아. 누구였지 그거? 어? 이 말한 사람? 어. 누구였지? 유명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면 끝나고 진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정보를 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몇몇 청년들이 가서 줬어요. 했더니 한국 장학재단에 들어가면은 14개나 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거야. 뭐 그게. 근데 제가 그 한국 장학재단의 14개 중에 실제로 돈을 주고 있는 거는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시만 해도 4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고 지금은 운영 안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인문계 그 이공계 애들 받는 이공장학금 있잖아. 그거 인문계도 원래 줬어. 이름은 네. 있어. 실제로 지급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10개고 한 4개 정도는 실제 지급되는 거고 4개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는 이공계 장학금이고 하나는 이공장 대학원이고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는 뭐 이렇게 성적 우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집이 엄청 가난해야 돼. 근데 내가 집이 수도권이잖아요. 내가 됐든 부모님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그 집이든 전세든 경기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장학금 못 받아요. 한국 장학재단에서. 그러니까 가난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가난을 증명해야죠. 어우 세상에. 아 이렇게 또 이슈를 하나 갖고 왔어. 아니 맨날 먹는 거 SNS에 찍어서 올려야지. 그렇지. 이렇게 맨 이렇게, 이렇게 그 옥수수 죽 같은 걸 먹고 있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지. 17일째 라면만 먹고 있다. 근데 먹을수록 맛있어진다. 이런 거 올려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은 실제로 장학금을 아유. 내가 장학금 지급 혹은 대출 지급 버튼까지는 안 가본 거야. 사실 그 버튼까지 눌러보려면은 막 뭐 이렇게 한국 장학재단 돈 받으려 그러면은 막 그 대출 받으려 그러면 뭐 이렇게 30분 가량의 뭐 인터넷 설명도 막 들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안 가보신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있는데 너네가 못 받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아 이게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연애 얘기하다가 또 목사님들 욕하는 얘기. 우리는 뭐 까야 된다. 결국 까야 돼.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연애라 이런 거 진짜 너무 별로고 교회에서 시도했던 게 어떤 교육자분께서 이 문제를 그분도 나랑 생각이 똑같았어. 이 문제를 목사가 맨날 강단상 위에 올라가지고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시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매분들과 다른 교회의 형제분들의 이제 5대5 미팅을 합동 결혼식 아닙니까 이거? 합동 결혼식 아닙니다. 미팅 소개팅 아니고 이제 미팅 합동 뭐 미팅이죠. 미팅을 했는데 난 그 시도가 굉장히 참신했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야 교회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구나 했는데 이것도 폐해가 있더라고. 왜? 5분 했는데 한 명한테만 집중돼. 그렇지. 여자 한 분에게만 집중이 돼서 분이 5명의 후보를 잘못 뽑았네. 어느 집단에 가든 이 수렴녀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한 분만 했는데 또 그분도 정작 안 되고 5명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런 폐해가 또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남이 나서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성비가 남녀 청년부 몇 대 몇이에요 교회? 저는 뭐 실제 체감 비율은 일단 뭐 한 3대 7? 저희 거예요. 교회가 한 4대 6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 높은 편이네요. 높은 편이에요. 저는 오더왕님네 교회는. 저희는 이게 좀 제가 오기 전에는 한 2대 8 된 것 같던데 최근에 4대 6 됐어. 남자가 2. 남자가 2대 8이었죠. 남자 많이 늘었어요. 아니 남자가 그 남자 들은 거 최근에. 좋네. 원인 불명.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대 7이잖아요. 그쵸. 이제 남자 3이 근데 그 교회 남자 3이 모두 다 교회 자매들이랑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렇지 또. 맞아. 교회 안 다니는 자매님을 만나는 형제들도 그쵸.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아, 믿는 사람 만나라, 믿는 사람 만나라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강요를 당연히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좀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은 믿는 사람 만나라, 믿는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정죄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매들을 위해서 좀 그런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발벗고 직접 나서거나 공허한 메아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뭐 게 여자분들 본인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매칭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선 차라리 이런 현실을 좀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가정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며 뭐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나 어떤 담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요새는 또 미혼이라는 말 안 쓰고 비혼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비혼 결혼 안 하는 비혼이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치. 중에 자발적으로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난 안 하니까 괜히 루저가 된 느낌을 그렇게 하면 좀 교회에서 그렇죠. 굉장히 조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남녀가 항상 이렇게 뭐 가정을 이루고 이게 창조 질서다라고 막 목사님들 맨날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비판도 되게 많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는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래서 친척들은 나한테 1년에 두 번만 결혼하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한테 매주 결혼하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만나는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봐서 아니 이게 무슨 내가 명절에 고향에 와서 뭐 집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아끼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좋게 넘어가면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본인이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계속 까고 있네. 약간 그리고 우리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 했다고 했잖아요. 네. 쭉 모니터링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개소리만 해. 네. 그다음에 까. 네. 그다음에 한탄해. 네. 그 끝나. 아, 좋은 사이클이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 결론도 안 나. 개소리라고 까다가 한탄하고 끝나. 징징대고 끝나. 이런데도 우리 방송에 뭐 종교에 대한 깊은 종교인의 자세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아니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저도 그쵸. 뭐 이렇게 만나는 분이 있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하니까 좀 계산을 해봤는데. 또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장난 아닌 거예요. 힘들죠. 네네. 제가 요새 이렇게 월급을 좀 잘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에 정말 어렵지 않고 좀 이렇게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받아도 그 그 돈에서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1년에 얼마를 저축을 해.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휴. 결혼을 못하겠는데 30대. 못하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울만 아니면 또 어떻게 해결되긴 하는데 그렇죠. 서울이 아니면 또 살기도 힘들고 지금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 근교나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갑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막 이렇게 집 때문에 막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상식적으로 자기 직장도 그리고 사실 뭐 수도권 과밀고 왜 집을 굳이 뭐 서울에만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직장에 직장이 서울에 구해지는데 네. 어떻게 서울 근처에서 안 살아? 내가 직장이 서울인데 대전에서 매일 KTX 타고 출퇴근할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왜 그 막 그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무슨 쪽 이런 얘기 한다며 뉴스에서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실. 뭐 일본이 지금 40대 이하에서 결혼을 안 한 비율이 거의 40%? 오, 뭐 이 정도. 굉장히 높고. 우리가 거의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일본에서 유세 유행하는 거는 30대 후반 남자랑 20대 중반 이하의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보통. 왜? 왜냐면 남자들이 40 정도가 돼야지 겨우 집을 할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와. 연예인들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나이 차가 되나요? 뭐 소유진 백종원 결혼한 건 뭐 비슷하죠. 집이 너무 비싸요. 진짜. 오도광님 예.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이요? 오도광님 어떻게 볼 수 오도광님이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엄청 털 수 있는 주제가 나왔어. 집값은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수도권에 근데 주택은 또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왜 과잉 공급인다며? 근데 왜 집값이 이런 거야?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은 서울에 집 저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아니 분양가하고도 미친 듯이 때리잖아.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집값은? 제가 그거 알면은 제가. 알아봐봐. 아는 척이라도 해봐. 아니 형이 알아봐봐. 우리 중에 형이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그건 좀 짠하는 것 같아요. 대출 광고. 그러니까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제가 경제학을 10불 받았지만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 아니 그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놔두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자살할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우스포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니 근데 이러다가 거품을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꺼질 거품 다 언젠가 꺼지지 그러면 언젠가 그게 뭐 미국에서 그 누군가는 똥바가지를 써야 돼 연구소? 뭐 거기서 3년 안 남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잖아 네네. 지금 우리나라 일본은 거의 20년 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전세값이 실제 매매가랑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정부는 그래도 집을 사야 거래가 이루어져야 집값이 오르니까 빚을 내서 사라고 그러니까 원래 9등급 10등급도 돼요? 안 돼야 정상이잖아 9등급 10등급 안 해줘야 정상인데 그걸 하게 해주니까 폭망일 수 있죠 폭망인 거죠 누군가는 지금 경제 체제 자체가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고 뭐 종부세도 없잖아요 종부세 폐지해버리고 아, 그래. 종부세 그렇지. 이명박 각하가 없애버렸어요 종부세 없애버리고 뭐 그러니까 사실 집을 지금 997채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데 이야 997채? 네 진짜요 900채 넘는 사람 5명이래요 한국에. 홍길동씨 아니고? 대단하다 집이 900채가 넘는 사람이 5명이에요 이야 그거 뭐 요새 뭐 주택 세를 매길 때도 뭐 평수로 매긴데 근데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평짜리 아파트는 10억짜리가 있어 지방에서는 뭐 한 20평 똑같은 평수인데 아니 한 60평인데 막 1억도 안 해. 근데 평수를 매기니까 60평 가지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먹는 거지. 막 그렇다. 공시지가로 가야지 그런 거.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아니 나같이 멍청한 경제학 10불 받은 사람도 공시지가를 해야 되는 거 알겠다. 근데 이게 전세를 얻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전세를 얻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전세를 만약에 얻게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폭망이야. 폭망이지. 그러면 이제 집 주인도 그걸 다 대출로 끼고 있었는데, 그치. 전세집 그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 망하는 거고, 그럼 다 월세로 가는데 월세는 말도 안 되는 집인데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씩 해. 서민들은 영원히 손가락만 빨면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월세 가능한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정상적인 복지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아, 이거 너무 약간 나는 희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땅주인을 다 리셋하고 새로 해야 돼. 새로.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땅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다고 하신 게 야, 그 자영업자들이 경영가 내가 어떻게든 개소리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성경으로. 야, 내가, 2천만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다 집주인들만 건물 주인밖에 돈을 못 벌어요. 우리나라는 건물 주인 돈을 벌죠. 생산자나 뭐 자영업자 돈 다 못 벌어요.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갈 없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교회에서 설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교회 이런 경제적 얘기. 부동산 해야지. 투기는 사회적 죄악. 이다. 죄악이야, 죄악.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동산 투기 아닌 투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아니, 거잖아. 그, 저기. 교회가 부동산 투기 아니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고. 그쵸. 그걸로 불로소득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널렸는데. 사실상 교회가 또 그분들의 헌금이 없이 또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헌금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던 말이 뭐냐면 집값을 올리는데 진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거든. 그 세금을 복지를 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200 버는데 월세 60내라 그러면 누가 낼 수 있어. 월세 60 너무 힘들잖아. 네. 근데 내가 진짜 애기 유치원 보내는데 돈 진짜 안 든다고 쳐봐. 진짜로 물가가 떨어졌다고 쳐봐. 영원히 애를 그치, 고등학교 때까지 키우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진짜 돈이 안 든다고 쳐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병원 가는데 잘 돼서 진료비가 얼마 안 든다고 쳐봐.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복지에서 받는 혜택을 늘리면 200만 원인데 60 월급 월세 낼 수 있어. 근데 200만 원에서 세금 떼가고 월세도 비싼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써.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죠 그냥. 근데 복지라는 이슈는 그걸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복지라는 이슈는 수혜를 받아봐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표를 주지. 복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은 우리한테 세금 걷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 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굉장히 짧은 생각으로. 아 그래서 일단 집권을 하고 복지를 해야 돼요. 진짜. 여기 또 혁명가가 있어.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명이나 있어 여기. 이 방송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들으시면 국정원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저희 괴수를 갔다가 저희 이번에 관악을에 보궐선거 했던데 저희 나가서 저희 변희재랑 붙어. 변희재랑 싫어. 변희재랑 붙어. 변희재는 관악을에 나온대? 아, 그렇다 그러던데. 변희재 이번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진짜로? 네 변희재 나온다.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몰라. 저 진짜 못 받겠지. 저 관악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야. 아니 물론은 공천은 못 받겠는데 당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용감하네. 돈 많이 써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장난으로라도 한번 찍어주고 싶긴 하다. 언론사 대표시잖아요 나를. 아니 언론사 대표. 아 그렇죠. 이긴 언론. 라고 의심받는. 우리도 언론사야. 인터넷 언론. 일종의 언론이죠. 나 순간 엄청 책임감을 느끼니까 언론이라고는 하지 말자.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이죠. 그렇죠. 그럼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네 사랑하며 내가 리포트다. 그럼요. 법질서를 준수하며 저희 부채춤도 출 수 있어요. 야 맞다.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발레도 할 수 있고요. 부채춤도 출 수 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난 발레는 힘들고 부채춤까지는 할게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미국 제가 굉장히 시사적인 걸 따라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리포트를 잘못 봤어요. 아 리포트. 리포트가 습격당했던 줄 알고 아이고 LG 팬이 그랬나 뭐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니어 리포트. 어쨌든 그 주한 미 대사인 리포트 세준이 아빠가 네. 그 무슨 협? 민땡 협이었는데. 그 통일을 위한 민간화학협력위원회? 그래 그런 건 다 오도광이 알고 있어. 거기에 뭐 주최로 그 만찬에 가셨다가 그 이상한 아저씨한테 칼 맞고 이제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분의 쾌유를 비는 집회가 저희의 포인트죠. 그 단체가 대부분 다 기독교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예장 통합 한성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발레를 하고. 네, 이건 진짜 완전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그걸 하신 분이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부채춤을 하신 분이. 그걸 주도하신 분이. 왜냐면 제가 그 제자훈련 받았을 때 국악 찬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국악 찬양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국악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국악 찬양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오해가 많아서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국악 찬양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하시고 저기 사모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고 저기 사부님은 상모 돌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하와이에서 제가 제자훈련 받았는데 하와이에서 그 부활절 예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국악 찬양으로 드리고. 근데 굉장히 진짜 새로운 느낌이 있고 굉장히 이것도 되게 좋은 예배 형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일 있는 이후에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어떻게 아 이게 무슨 짓인가 너무 오버 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분이 그분 페이스북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뭐 좋은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이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걸 알까 싶은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도를 넘는 것은 오히려 예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기 총독 각하가 다치신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뭐 아니, 당연히. 뭐,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은 테러고 그렇죠. 잘못됐죠. 테러범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처벌을 그 많이 이상하시더라고. 좀 많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게 머리가 까지셨는데 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더라고. 좀 문제가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법대로 처벌도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뭐 근데 국가보안법을 걸려다가 지금 못 걸 것 같아가지고. 못 걸 것 같아. 네, 못 걸 것 같아서. 걸겠지. 근데 어떻게든 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새누리당이랑 청와대가 종국몰이로다가 몰고 싶어서 뭐 좀 몰아보려고 했는데. 땡큐지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오히려 민주당이랑 문재인 지도가 올랐어. 아 올랐어 지금? 네,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무성이 돼버렸어. 왜 지금 오히려 떨어졌거든. 아 오히려 떨어졌어? 네. 아 왜 가자마자? 그러니까 정권 지지는 40%까지로 안착했는데 오히려 김무성 떨어졌어. 사실상 우리나라는 연임제도가 네.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선거에 네. 있어서는 그게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김무성이 지금 막 울고 있을 거야. 제일 울고 싶은 사람. 아무튼 사실 사람들이 진짜 좀 관념을 벗어나야 되는 게 미국을 되게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 진짜 선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50대 이상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국가는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익을 위해서 그쵸? 움직일 뿐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물론 이제 6.25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제 적화가 됐겠죠. 그쵸. 북한이 남한을 먹었을 거는 명확하거나 한데 미국이 정의의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줬느냐? 아니에요. 그냥 국익에 부합하니까 도와줬을 뿐이에요. 예. 물론 뭐 고마운 마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건 맞는 뭐 말이지. 자연적으로 어떤 고마움이나 그런 걸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우리나라 문제 많긴 하지만 북한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사는 게 훨씬 낫죠. 아, 그럼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미국은 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남한을 도와주는 게 그 당시 정세로 비추어봤을 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는 것뿐이고 미국도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세상에 200개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국익을 따져서 움직이는데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 미국이 세계 성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정의의 나라여서 뭐 이런 거 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심지어 국익조차 생각 안 하고 정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그렇죠? 종종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가 있는데 그 이제 케빈 베이컨이었나? 아무튼 그 아시아는 그 대통령 되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뒤 배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진짜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기보다 위대한 거는 이미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오히려 더 당연히 이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 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 선한 마음을 가진 개인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절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체가 다 같이 그 움직일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개인에게 의지를 한다던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 의지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대사님은 굉장히 쿨가인 것 같더라고요. 캐쿨가이던데 보니까 예전에 68년도에 그 라이샤워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형 어떻게 알아? 테러를 당한 적 있어요. 테러를 당한 적 있어요. 일본에서 68년도에 예. 그 라이샤워가 누구냐면은 그 한국말을 갖다가 로마자로 표시하는 맥퀸 라이샤워 방석이라고 있잖아. 맥퀸 라이샤워 방식이라고 표기법을 만든 그 사람 라이샤워. 그 라이샤워. 그 우리나라 표기법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일본사 전공자예요.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그래서 주일 대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 대사인데 그 사람이 테러 당했어요. 테러 당한 다음에 그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그 이제 수혈을 받는데 수혈 받고 나서 이제 한 말이 가관이에요. 나도 이제 일본인의 피가 흐릅니다. 막 이러면서 수혈 받았대.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좀 이게 좀 큰 사건인 게 뭐냐면은 당시 일본만 해도 68년도 일본이 수혈 시스템이 없었대요.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받은 수혈 받은 피가 하필이면은 그 간염 환자의 피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매혈을 해가지고 이게 판. 그래서 그 사람이 만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진짜 90년에 죽었는데 79세로 죽었나 죽었는데 진짜 간염으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간염 합병증으로 죽었나 나중에 또. 예. 그래가지고 그 사건 그리고 테러범이 정신병자였단 말이야. 테러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덕분에 일본이 그 수혈 시스템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정신병자를 격리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나름 일본 의학계 그런 독자를 남긴 인물이 돼버렸어요. 경종을 올렸군요. 예, 테러 당해가지고 수혈 시스템을 라이샤워가 정비해야 예, 된다는. 예, 그렇다 하더라고. 뭐 외교관이 테러를 당하는 건 되게 심각한 얘기죠. 만약에 뭐 그 대사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진짜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될 뻔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맹국이 아니었으면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전쟁이지.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는 하죠. 2012년도에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오바마가 고생을 했어요. 막 외교 공간들 어떻게 관리하는 건 해가지고 국내에서 엄청 비판을 당해가지고 이것도 큰 사건으로다가 커지길 별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테러라는 걸 전혀 못 쓰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 이거를 그냥 미친놈의 소행으로다가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종북주의자들의 거대한 음모로 이제 그 뒤에 배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아, 내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 정부는 말이에요. 아, 난... 기대된다. 여러분 길을 쫑긋하시고. 아니 정부는 네. 좀 그런 거시기 한 게 이런 그 너무 순간 쫄아가지고 거시기라고밖에 표현을 못했어. 아 왜 삐 처리 해주면 되니까. 얘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치에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뭐 우리가 뭐 인터내셔널 호구가 되더라도 내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19세기의 조선 같다. 아예 네, 하여간에. 너무 그래가지고 맞는 말이야 형 근데 자신들의 그런 국내에서의 이것보다는 외교를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미안하다 야 조선 까지 마 미안해 예 그래, 자기들의 그런 국내에서의 입지를 위해서 뭐 밖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관심이 없어 별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국내 정권을 잡기 위해 국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랄안보라 부르는 거 오랄안보 이반보 입진보가 있으면 입안보가 있는 이반보, 거지 이반보 저기 그 전 아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군을 정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 예. 예비군 영상을 하여튼 2013년 14년 이후에 다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 옛날에 예비군과 옛날 예비군 영상들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주로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 그쵸? 김정일 얼굴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영상마다 다 종북 세력 얘기를 해. 종북이라는 단어가 나라를 지켜야 생겼어. 되는데 그거를 갉아먹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 그러면서 화면을 뭐가 나오냐면 키보드로 막 이렇게 치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키보드에서 어떤 글자가 막 나오냐면은 민주주의, 진보, 뭐 그게 나쁜 거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면 종북인 것처럼 외부인 영상을 만든 거야. 이게 진짜 미친 나라 아니야 이걸 정도면? 아,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된다. 종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그런 말까지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만 그냥 쓰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자 그래야 돼 항상. 아 그렇죠. 그러면은 덜 할 수 있어. 아, 그냥 민주주의 쓰면 안 돼. 해법을 제시해 줘도 오죠. 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해 돼 항상. 자유가 들어가야 돼 자유가. 진짜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우리. 아, 주제가 없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방송이 잘 돼. 결혼을 시작해가지고 연애 얘기했다가 교회 얘기했다가 누구 깠다가 성경 얘기했다가. 정치 얘기로 정치 얘기로 들어오는 깔때기 방송 다 이게 제 부채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오동은 어떤 여자가 준다고 왜 이 여자 얘기를 하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줬을까 야 봐봐 아는 걸로 형을 압도시킬 수 있는 여자 아까 좀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 아유 근데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어때 아유 그분은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그 정도는 안 되겠어 너무 많이 갔어 안 되지 아유 모두 지금 형만 바라보고 있어. 아, 부담스럽다. 아, 저는 저 사실 제가 이게 썩었다는 방증인데 네.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은 같은 신앙고백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같은 신앙고백. 썩었다는 방증이야. 같은 신앙고백. 그러니까 신앙고백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썩었다 그래가지고. 아, 전 사실 가슴 끊여가 주자마자 이게 다가 아니야. 방송 진짜 안 들고 확실합니까요, 친구가? 이게 다가. 알았어. 피해줄게. 아 그래. 아니 근데 막상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든지지만은 막상 그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생각, 이런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다른 생각이 그 다른 생각이 뭔데? 아니 그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쁜 거 10개명 정도로 외워야 된다. 중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쁜 거 그 정도만 패스. 10개명 정도만 알아도. 아니 그, 10개명 중 앞에 두 개만 알아도 패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조건도 있잖아요. 저 사람 그냥 나랑 매치가 될까? 저 사람의 뭐 무슨 뭐 지적인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뭐 호감형 얼굴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그래도. 기도로는 그런 것마저도 다 없이 정말 신앙의 고백 같은 사람만이어도 만나고 싶다는 정도만 기도를 하는데 아, 그것만은 아니고 꼭 필수 요소라고. 아, 그래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말고도 내가 따지는구나 많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써왔다고. 드는 생각이 들어 진짜. 아,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아니 뭐 누구나 그런 생각 하죠. 좋은 사람 만나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케미가 통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도 아 근데 그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케미가 통해야 돼. 말 잘 통하는 게 진짜 중요해. 그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멘트나 개그가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 뭐 연애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자기 좋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기적인 행위죠 사람이. 네, 네, 뭐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늙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누구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뭔가 좀 아 이 사람이다 아니면 아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이런 필이 와야 된다는 게 그런 말 듣잖아 사실 느낌 와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온 경험이 별로 없어. 네, 내가 너무 지극히 이성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머리로 연애를 하려고 하면 형은 진짜 현아 만나야겠다. 아니 그다 싫어. 현아 만 아니 만나면 또 얘기 다를 거야. 현아 만나야. 현아가 알고 봤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외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졸라 긴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어때 그 약간 아니, 외울 수도 있지. 본인 외우면서 못 외워나. 국민지 어때 국민지. 국민지 섹시 걸그룹인데 잘 신학교 몰라. 나오잖아 신학교. 잘 몰라. 투애니언 잘 몰라 사실. 투애니언 몰라? 어 나도 투애니언 요즘 노래는 다 모르겠다 아무튼. 아 몰라요. 방법은 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고 왜 그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외우고 있는 음성 파일로 녹음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력 갱생하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아야지. 아, 네. 슬프다 아무튼, 진짜. 네. 아, 저 결혼을 지금 이제 날짜를 뭐 딱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남았네. 2주면 이제 우리 방송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왜 못 해? 요즘 이 방송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나한테 그거 물어봐. 왜 요새 녹음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결혼하셨으면은 신랑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충실하셔야지 이런 녹음을 할 시간이 있어요. 형 그럼 결혼하면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같이 이거? 아니 보통 내가 아는 선배들은 결혼하면은 다 잠수를 타더라고. 그래서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막. 아니 뭐 제가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네. 이거밖에 없어 나도. 아니 진짜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나도 그래요. 겨우 딱 네 명 만나고 마이크랑 대화하는 거긴 한데 내가 가장 큰 사회 활동이 이거야 나도. 자 교회 가는 게 낙이고 이거 하는 거 정도 없어요 뭐 그냥. 이거 못 하게서 미안하다. 오랫동안 쉬어서 형이 취미도 붙일 수 없는 소개팅을 두 번이나 하겠구나 내가. 아 소개팅이 아 뭐 만나면 만나는데 진짜 너무 막 부담스러운 것 같아 이상하게. 아직 다섯 번 안 됐죠. 총 세 번. 에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아. 총 제가 봤을 때 거의 10번 해야 한두 번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아. 평균 거의 통계가 13번이래요. 13번에 한 번 정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아. 제 생각에는 소개팅에 나가는 마음가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팅이 아닌 다른 경로로 뭐 교회나 뭐 하여튼 어떤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오케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한 100 정도의 호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연애를 시작한다. 근데 소개팅은 한 50이나 60 정도의 호감만 가지고 내가 연애를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소개팅이 잘 되는 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려놔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때 사귀겠다가 아니라 매칭되는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없다 이거지. 바로 소개팅은 그냥 어느 정도의 호감이 보장이 된 다음에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애프터도 잘 되고 사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 번이면 아직 횟수가 많이 안 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친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작년에 소개팅 한 20번 했나? 제가 이코노마키스? 그 나도 듣자마자 알았는데 얘기 안 해서 제가 프로 소개팅 거라면 놀리거든요. 뭐라고? 프로 소개팅어. 프로 소개팅 거라면 놀리는데 블라인 데이터 프로페셔널 블라인 데이터. 아, 놀리는데 그 형도 뭐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만나는데도 없어. 얼마 전에 그 형이랑 같이 밥 먹었거든. 아, 그 밥 먹는데 그 뭐지? 굉장히 뭔가 화로 이렇게 차 있어.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결혼한다고 청소사 놀리고 밥 먹으러 갔거든. 밥 먹으러 갔는데 분노가 차 있어. 이렇게 축하해줄 생각은 별로 없고 빨리 설거지를 누가 할지 젠가를 하자. 청소장은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도 우리가 김수현이나 이민호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연애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어.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말하는 게 이렇게 외모가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나 남을 챙기는 모습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뭐 싹싹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서로에게 매력 어필이 될 수 있는데 소개팅은 사실 그런 걸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딱 서로의 그냥 뭐 그냥 서로 뭐 피상적인 것 같아. 피상적인 얘기하고 사실 느껴지는 건 그 사람 외모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서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성사가 잘 안 되는 거고 서로가 조건이라든지 남자. 그러니까 사실 성품이나 이런 거는 오랫동안 보고 어려움을 같이 겪어보고 이런 순간에 딱 그쵸. 드러나는 거고 증명이 되는 건데 뭐 소개팅을 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테러가 발생했어. 그 테러에 발생하는 이 사람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뭐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사실 성품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개팅 하고 있는데 옆에서 미국 대사가 습격을 당해. 그러니까 리포트 습격 사건 있었어 옆에서. 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바로 그 순간에는 이 성품을 그 보일 순간에 수 있지. 알고 보니 이상하세요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 복싱 협회 회장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서야 힘들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일어났어요. 야, 나도 그 새누리당 의원이 복싱 협회 회원인지 내가 많이 놀랬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니까.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이 여자친구를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만난 거잖아요. 근데 진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무조건 잘 풀릴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항상 갈등 상황 있고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그 본인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서 되게 매력을 오히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나이가 들면 남자들 일반적으로 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외모 하나만 보고도 사귈 수 있는데 그치.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외모 이 사람의 매력이 외모밖에 없으면은 남자는 결혼을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 20대 때 연애랑 또 30대 때 하는 것도 좀 다르고 약간 차이가 있죠. 결혼 시장에 맨물로 나온 느낌이네. 맞아. 나도 옛날에 맨날 그런 얘기했잖아. 막 우리가 맨물 아니 나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첫 번째 순위로 팔아주겠다. 그래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굉장히 단시간 내에 드러내는 연습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죠. 매물인데 몸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안 사가는 것 같아. 결국 전세가나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자. 매매가나 결국 죽음이 너무 세 지금. 그래. 죽음이 너무 세. 에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되게 아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청소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아 그렇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빨리 결혼하시고 오셔서 밥 많이 드세요. 제가 그 청소장을 돌릴 때 그게 있더라. 청소장을 실제로 주는 사람들 있고 모바일로 주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내가 실제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 무의적으로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로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모바일로 주기는 좀 그렇고 좀 만나서 주는데 모바일로 주는데 모바일로 줄 때도 내가 모바일조차 주기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한번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인간관계가 한번 정리가 되고 그런 게 있어. 모바일 천체장을 주는데 아 그 모바일 천체장을 뭐라 하면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주긴 줘야 되고 근데 얘가 내가 뭐 몇백 명의 사람들과 평상시에 매일같이 크크크라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말을 시작해도 되게 애매한 주변에 거야. 주변에 그 내가 오히려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게 우리가 사실 서로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내가 받을 때 그쵸, 모바일 청소장 누가 주는데 근데 걔가 심지어 어 진호야 뭐 아니면 뭐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 이번에 결혼해 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단 생뚱맞게 모바일 청소장을 띄고 와.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저는 모바일 청소장을 보낼 때 애니방 하트야. 그래서 일부러 나는 보낼 때 그런 느낌이 들게 보냈어. 어떻게 했냐면 링크랑 링크 뒤에 부패 초토화 미션의 수행 부패 초토화 미션을 야,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 하고 YN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보냈어요. 약간 장난치듯이. 그 부패가 부패 초토화 미션. 부패가 한 한자예요? 프랑스어예요? 버페. 버페. 그렇구나. 아, 버페겠지. 아 그런 거야? 부패 한자로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다른 네. 의미가 아, 미안합니다. 이완구랑 연관지어서 드리고 치려고 했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형의 진지한 얘기를 했어. 하이엔드한 조크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거야. 그냥 가. 아 이런 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해. 아니 그런 거 하자. 정신 건강 해로워요. 당원이랑 만나요. 또 당원이랑. 아, 안 돼, 안 돼. 녹색당원이다. 아, 녹색당 싫어합니다. 새정치 민주당원. 아,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유, 진짜.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네요. 에휴, 몰라요. 축하 재밌게 해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진짜 너무 갑자기 부탁하는 게 진짜 미안하긴 한데, 방송에다도 얘기했는데 안 해줄 수 없겠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게. 아, 뮤직비디오. 영상 찍으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나 교회 있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게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서 축하를 하고 싶은데 가족들끼리만 결혼을 하신다는 거야. 그 하와이에 가서 단체로 가족들끼리만 가서 결혼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영상을 찍어서 축하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그 전도사님 메일 확인해보니까 내 메일 스팸 메일에 가서 이런 네, 결국에는 뭐 못했다. 아... 뭐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아 근데 결혼식이 우리나라는 되게 부모님의 잔치인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외 결혼식 너무 부러워. 해외 결혼식.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다음 주에 결혼할 건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축의금이. 그렇죠. 축의금 문화. 축의금 문화인데 이게. 뭐 학생들 뭐 많이 가가지고 돈 내봤자 얼마나 되겠어. 아,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 돈 내줘야지. 그 돈 가지고 식사라도 어떻게 뭐 하지? 식사라도 어떻게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좀 살림할 때 도움 좀 되고 할 텐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낸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내야 되니까 나는 서로 안 내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게 아. 내가 그 또 이렇게 막 자꾸 서브컬처에서 미안한데 셜록을 보면 그 영드 셜록에 보면 왓슨이 결혼을 해 거기 안에서 근데 보니까 신랑 신부가 다 준비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네가 작게 하지도 않아. 작게 하지 않고 이제 하루 종일하고 완전 파티인데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거 자기네 돈으로.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20년, 30년에 매주 5만 원씩 나눠서 내냐 그냥 하루에 한 하루에 번에 그냥 빵 터뜨리냐 내냐. 이거잖아. 근데 이제 약간 걔가 품앗이 같은 느낌이야. 약간 품앗이, 아니 품앗이죠. 실제로 품앗인 거지. 주의금 제도 문화는. 아이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자 주제도 안 잡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돼가네요. 아 저희 그 다음 녹음은 또 사실 진짜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그 늘 하던 대로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고 날짜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두서없고 그냥 정신없는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했네.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이 녹음 이후에 뭘 할까요? 물리적인 그리고 심정적인 한계를 만났습니다. 어느덧 앞가림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본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드러난 미천에 저희 스스로를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하는 저희 모두 이 팟캐스트에 큰 애정이 있기에 대충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멈춘다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금방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하면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이른 겨울잠에 앞서 이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Thank you.